저기 뭐 매주 이러시면 괜찮은데 한 주만 이러면 다음 주에 제가 상처를 받거든요. 저기 너무 급작스럽게 이러지 마세요. 아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니에요. 네. 네. 매주 거의 폭발적인 반응이에요. 김재동 씨 나올 네, 때마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네. 긴장하고 있던 마음 확 풀면서 허리 네. 풀고 넥타이 풀고 그냥 네. 소리를 네. 질러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가수분들 나오실 때는 어떠시냐면 환호성이 그 뭔가 이렇게 높은 곳을 보는 거예요. 별을 보는 거죠. 김재동 씨가 나오시면 전혀 부담 없이. 고맙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이 시간, 그 투자한 시간들, 그리고 정성들 네. 제가 하면 열심히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사연을 읽겠습니다. 네. 아, 아이디가 해피버섯대 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웃음을 못 참겠습니다. 별로 웃긴 것도 아닌데 애들이 웃으면 저도 웃음이 납니다. 제가 웃긴 말을 하고도 저 또한 웃습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예, 끝입니다. 예.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네, 아, 이런 사연에 맞춰서 반주를 하셨다는 게 참... 네, 음악이 정말 네. 아름다웠었는데 아름다웠죠, 음악이. 자, 리플을 네. 해주셨습니다. 네. 오리란다. 네. 오리란다. 예. 네. 오리란다. 오리날다. 그거 이제 패러디 하신 것 같아요. 알아요, 다들. 예. 아니, 다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도와주는 거예요, 전 진행을. 왜 그러세요? 또 혼자 불쌍한 척하고 인터넷에서 동정 받으려고 그런다, 또. 자, 그러니까 저한테 누구를 막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사이 좋은 거 아시면서 그러세요. 오리란다, 날다, 다 알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내용은 내용? 내용? 내용. 아, 나 쳐다보지 마. 네. 사람이 사람을 쳐다보는데. 아니 제가 무슨 짐승이냐고요. 아니. 자꾸 웃지 마세요. 혹시 이 사연 본인이 올리신 거 아니에요? 웃음을 못 참겠대. 어떻게 안 될까요? 이 사연이 보니까 해피버섯대. 야, 이것도 아이디도 딱 그렇고 그렇네. 얼마 전에 또 생일이었고 요 그렇네. 해피버섯대. 나 때문에 고민 많이 했구나. 네. 네, 그러면 안 볼게요, 그쪽으로. 네. 방송 한번 봐보세요. 집에 가서 방송이 어떻게 나오는지. 시청자들이 아유, 좋아하기 이상해. 때문에. 이렇게. 예? 결국 날 다시 차를 들어놨어요. 아이, 참나. 네. 와, 자, 갑시다. 이거 완전... 갑시다. 자, 오리란다. 눈그랭이. 일단 웃으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세요. 웃음이 멈출 겁니다. 아주 쏙 들어갈 거예요. 저기 네.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예. 뭐 때문에 웃으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 지금 웃기잖아, 상황이 다. 아, 진짜. 이분 해피버섯대네. 맞네, 이분. 이야, 이분이 이제 아주 방송을 사유화하시는군요, 이제. 아니,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재밌는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뭘?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정말 웃긴 사진을 하나 보았습니다. 나하고 관련된 거죠. 저하고 관련된 거죠. 그거 찾아가지고 지금 준비한 거예요? 자, 지금 한번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사진. 자, 여러분. 자, 쓰던 눈 그대로 쌍꺼풀만 바꿨다. 예. 너무 웃기지 않아, 이 사진? 만약에 김재동 씨가요,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겼다면, 저 이 사람하고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와, 어쩌면 이렇게 눈에 기름기가 야, 네. 너무 찹찹하신가 봐요. 자, 준비한 세기는 고맙습니다만 갖고 들어가 주세요. 네. 네. 자, 다음 네. 리플 한번 해보죠. 아, 다음은 조윤경 씨가 달아주셨습니다. 네. 방송국 방청객으로 취직을 하세요. 근처에만 가도 아마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것입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랑의 리퀘스트는 방청을 주의하세요. 그 방송에 방청을 갔다면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웃으시니까. 예, 예. 그 전문 방청객 여러분들은 웃는 거 연습도 하시거든요. 보셨습니까? 연습하세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1번 하면 오, 2번 하면 아, 연습도 하시는데. 3번 하면 아. 네, 그것도 연습하시는데 이렇게 잘 웃으시는 분이 이렇게 오시면 좋죠. 근데 뭐 웃어서라도 웃음을 그 연습해서라도 웃음을 웃을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죠. 그렇죠. 못 웃어서 나쁜 일은 없으니까. 예. 자, 다음 이재광 씨가 올려주셨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런 애 있습니다. 혼자 말하고 혼자 웃죠. 그게 좀 발전되면 말하기도 전에 자기 머릿속에서 웃긴 이야기를 혼자 생각하며 혼자 희죽거리며 정신 나간 것처럼 웃죠. 우린 그 아이를 이렇게 부릅니다. 향수기. 아, 여러분들 주위에 계시죠? 무슨 얘기 안 하고 자기 혼자 이야기 시작해놓고 계속 웃다가 끝나는 사람. 이제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뭔데 뭔데 뭔데 그게 이게 혼자 웃는 사람 있어요. 예, 있어요 있어요. 아, 예, 아 그런 사람 있죠. 예. 아, 예? 다음은 스머페트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예. 스머페트 오랜만에 봅니다. 스머페트 기억납니까? 스머프 아, 중에 여자 여자 스머프, 스머프. 그래. 기억 안 나세요? 아 나이 차이가 나는구나. 투더리 스머프 뭐 예, 예. 뭐 파파 스머프 똘똘이 스머프 예. 가가멜, 예. 아즈라엘, 똘똘이 예. 스머프 좀 밉잖아요. 예. 그래서 맨날 당하고. 잘난 체하는 스머프. 투더리 스머프가 제일 귀엽잖아요. 예? 예? 예? 누구랑? 저요? 똘똘이 스머프 굉장히 좋은 캐릭터예요, 그 캐릭터가. 그 똘똘이 스머프가 보면 마을에 굳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의견이 먹히진 않지만 뭔가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그런 모습들이 결국 그쵸. 마을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 똘똘이 스머프가 성공하는 적은 없어요. 그러나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죠. 9번 실패했다는 것은 9번 노력했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나가야 돼요, 저희들이.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똘똘이 스머프는 항상 이렇게 뭔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거 굉장히 좋더라. 네. 제가 닮았어요?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삽니다. 괜히 그냥 스머페트 얘기해가지고. 예. 스머페트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혹시 사랑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사랑에 빠지면 별 이유 없이도 피식피식 웃음이 나던데 사랑에 빠져서 너무 좋은 기분을 이런저런 여러 이유를 핑계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런 거라면 좋으시겠는데요. 야, 사랑에 빠진 분이면 좋겠다. 그럼요. 하, 그러고 싶습니다. 예.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웃어줄 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웃을 때 그것만큼 더 행복한 게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네. 서로서로 보시면서 피식피식이든 뭐 하하든 킥킥킥이든 세상에서 돈 들지 않고 태양 이외에 가장 세상에서 공평하게 인간들에게 나눠진 선물은 웃음입니다.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네, 야, 지금까지 김재동 씨 고맙습니다. 였습니다. 네.